Yo, I don't know why, but he's got a really good feeling about today, yo. Come on. Good feeling. What else do I need? Nah. 오늘은 왠지 어 끝. 웬일인 건지 어 get. 감추려 해봐도 들켜버리잖아. 오늘 컨디션 feel good. 오늘은 왠지 기분이 confident and 좋은 기운. I don't need no golden rollie. 발에 나만 보면 놀래. BB 필요 없고 가자. 또 버릇해 좀 깊고 나가. Hey yo, you know you like me. 오늘 장난 아니야. 내가 말했잖아. 모두 다 보고 빼낼 거라고. 좋아할 거라고. 누가 봐도 알아. 정말 핫하잖아. Everyday. 오늘따라 장난 아니야. Look at me now. Look at me now. 내게 빠져들게 될 거야. 쉬게 될 거야. Look at me now. I'm bling bling so right, no one to show. 어디를 가도 어 끝. 빛이 났잖아 어 끝. 숨기려 해도 난 티가 났잖아. 오늘 컨디션 feel good. 오늘 장난 아니야. 내가 말했잖아. 모두 다 보고 빠를 거라고. 좋아할 거라고. 누가 봐도 알아. 정말 핫하잖아. Feel so good. 나를 봐 cause I look so good. Eyes on me 다 쳐다봐. 내가 어디 가는 타. 오늘 장난 아니야. 내가 말했잖아. 모두 날 보고 반할 거라고. 좋아할 거라고. 누가 봐도 알아. 정말 핫하잖아. Everyday. 오늘따라 장난 아니야. Today, right? It's all good.